제16차 5.21 건축축전이 20일 평양의 과학기술지원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.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축설계가들과 건설기술자들, 과학연구, 교육기관 일꾼들, 교원연구사들이 창작 개발한 200여 건의 건축설계안들과 30여 건의 건설설계 프로그램 및 다매체 편집물들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논문들과 건제품들, 건설기공구들이 출품되었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과 설계, 시공, 감독, 건제품 생산단이 과학 교육기관의 일꾼들, 건축가, 기술자, 교원,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